다른 사랑이 겁도 없이 작은 숨결로 다가와 내 몸은 이 세상 이제 마음의 눈을 뜨네. 내 삶의 전부였던 그대가 저 어딘가로 흩어져 만질 수 없는 너 이제 맘에 눈을 감네. 천천히 Never cry. 반복된 사랑이란 감정이 세간으로 남아 아름다웠던 시간 머무를 오지 않는 그 내 삶의 전부였던 그대가 저 어딘가로 흩어져 만질 수 없는 너 이제 마음의 눈을 감네. 천천히 Never cry. 반복된 사랑이란 감정이 텅 빈 많은 존재감으로 남아 아름다웠던 시간 모두